심심한데 플레이 버튼이나 한번 눌러볼까? 한동안 적적했던 나의 수요일 밤 10시 라디오나 틀어볼까? 디어 청취자들, 오늘도 기대해주세요. 그럼 오늘도 미셸과 마티와 주디와 함께하는 리얼 토크쇼 심플한 라디오 지금 시작합니다. 엠마 로봇 마이 네임 이즈 주디 투데이 이즈 2100 웰컴 투 심플한 라디오 스타트 나우. 첫 번째 곡은 아델의 롤링 인 더 딥입니다. There's a fire starting in my heart reaching a fever pitch is bringing me out the dark. See you crystal clear. Go ahead and sell me out and I'll lay your ship bare. See how I'll leave with every piece of you. Don't underestimate the things that I will do. There's a fire starting in my heart. Reaching a fever pitch and it's bringing me out the dark.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체크 체크 체크. 안녕하세요. 네, 로봇에서 아직 헤어나오지가 못했어요. 네, 첫 번째 로봇은 쥐디였고요. 책 이거는 힙통령 아닌가요? 그럼 I am a robot. 약간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저희 오늘은 사이파이 장르의 영화들을 대해서 나눠볼 건데요. 네. 네, 재밌는 영화들이 참 많죠. 네, 많죠. 네.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장르입니다. 그렇죠. 지금 많이 들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리고 전 저한테는 오히려 조금 힘든 장르여가지고. 그래요? 저는 사이파이를 잘 안 봤거든요. 그래요? 머리 아프더라고요, 사이파이들은. 아. 원래 머리 아픈 영화도 별로 안 좋아해요. 치고 때리고 부수고 이런 거 좋아하시죠? 아, 그런 것도 싫어요. 그냥 이거 심플한. 심플한 라디오? 네, 심플한 거 좋아해요. 그래서 심플한 라디오. 정말 저희 심플한 라디오 메인 MC 네. 다음 모습이네요. 네. 모든 것이 심플해요. 주디는 사이파이 좋아하시나요? 네, 저는 좋아해요. 사이파이 본 것 중에 오늘 소개해 줄 거 이외에 네. 뭐 다른 재밌는 작품들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유명한 건 거의 다 봤고요. 뭐 예를 들면 네. 뭐 I'll be back now는 터미네이터 네. 전 시리즈 다 봤고 네. 그다음에 뭐 터미네이터도 뭐 액션 슬래시 사이파이 네 뭐 그렇죠 네 근데 액션이 조금 더 가까운 네 아 그래요 네. 그렇죠 그 아무래도 사이파이가 제가 아직까지 헷갈려서 봤는데 사이파이라고 이제 장르를 정할 수 있는 요소들이 뭐가 있죠 우선 미래 보통 쉽게 얘기하면 미래죠 미래요 네 미래나 가상현실 미래나 가상현실 사이언스 픽션이에요 사이파이 네. 줄임말이 약간 과학 관련된 네, 공상과학 네 그런 해가지고 솔직히 미래를 배경한 거는 우선 사이파이 장르에 틱을 해도 좋아요 거의 다 미래에 대한 거는 네 그런데 이제 그 영화 주된 포커스가 다른 장르일 수도 있죠 네 근데 어디까지나 네 뭐 멘션들을 안 하시길래 그런가요? 네. 영화 뭐 대표적인 작품들 많잖아요. 뭐 그러면 우리 그 전문가 다운 지금 행세를 하고 계신 우리 마티 씨께서 네. 몇 개 얘기를 해주세요. 뭐 우선 제가 오늘 소개 안 해드릴 것 중에는 뭐 그 우주 시리즈로는 그래비티하고 문이 있고요. 그럼 스타워즈도 네, 나름 그럼요. 사이파이인데 약간 액션에 좀 더 포커스를 두고 어드벤처 이런. 그럼 그건요? 갤럭시 오브 가디언스 오브 갤럭시. 갤럭시는 네 그것도 뭐 우주... 사이파이긴 해요. 왜냐면은 실제에서는 일어날 일들 아이언맨도 그렇게 보면은 사이파이긴 해요. 맞아요. 근데 액션에 엄청 치중돼 있는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오늘 특히나 다룰 장르들은 좀 더 몰라요. 제가 소개해드릴 영화들은 좀 더 사이언스 쪽으로 액션보다는 네. 네 오늘 전문가 포스가 네. 아주 사이파이는 네. 약간 내 영역이다 건들지 있어요. 마라. 네. 내 영역이다. 내가 오늘 오늘 다른 로맨스에서는 그렇게 자신감은 없었는데. 그러니까요. 아니 로맨스도 나 자세부터 달라가지고 약간 내내 언짢은 표정이셨어요. 그러니까요. 로맨스 때는. 아 로맨스 괜찮았는데 저는 오히려 액션이 좀 제가 좀 별로였죠. 액션 영화들을 그렇게 안 좋아하다 보니까 로맨스는 그래도 나름 재밌게 봤어요. 왜냐면은 레이첼 맥애덤스께서 네, 어쨌든 저희 이제 넘어가도록 하고 네.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서 우선 다들 이 작품은 아실 건데 제가 미셸이 이 영화를 한다고 해서 저는 이제 겹치지 않기 위해서 이 영화를 뺐는데 미셸이 먼저 시작하시면은 저도 할 말이 많을 것 같아요. 이 영화에 저요? 대해서 네. 미셸이 하신다는 영화 중에 하나잖아요. 그 모든 사람 아, 네. 그게 제가 그게 중요했거든요. 근데 둘 다 명작. 엄청난 화제를 일으키는 작품. 인셉션이 명작이죠. 네, 인셉션부터 갑시다. 그러면. 제가 진짜로 사이파이를 안 봐요. 그래서 진짜 제가 본 거는 거의 모든 사람이 다 봤겠죠? 네, 인셉션 하면은 진짜 모든 사람이 다 봤을 거예요. 네, 무슨 미셸이네 좀만 더 소개를 해주세요. 아, 제가 사이파이를 모르는데 첫 번째로 떨리긴 하는데 네. 저는 인셉션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인셉션이 일단 줄거리를 말하자면 네. 일단 등장 인물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예요. 발음 잘해주세요. 우리 레오나르도 오빠가 실망합니다. 아,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예요. 네. 네, 네, 그래서 하는데 이제 이 막히네요. 그러니까 줄거리 내용은 이제 타임에 대한 거예요. 타임과 그 드림. 그래서 이렇게 꿈을 심어 어린아이에게 꿈을 심어 주나요? 꿈을 이제 매니퓰레이트 이렇게 조정할 수 있다. 네, 조정할 수 있는 네. 네. 그거요. 네. 네. 아, 뭐 퀴즈인가요, 오늘? 아, 들어 보세요. 그래서 사람의 꿈에 들어가 가지고 그거를 네.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나름 흥미로운 소재죠, 엄청. 네. 이게 진짜 그 소재가 몰라요. 뭐 예전에도 이런 소재가 있었을 거라고 충분히 믿어요. 근데 네. 이 정도로 잘 엑스큐션을 한 영화는 없다고 봐요. 그렇죠. 네. 막 갑자기 4D가 되고 5D가 5다이멘션이 되고 네. 그 4다이멘션 뭐 여러 가지 계속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너무 신기했어요. 네, 꿈을 이제 보는 그 시점과 관점이 진짜 네. 완전 달라지죠. 그런 거는 어떻게 찍었는지 몰라요. 진짜. 그, 어떤 거? 그런 어떤 장면이요? 예를 하나 들어주세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스포일하지 않는 선에서 그러니까 사람이 쭉 떨어질 때 4다이멘션, 그다음에 네. 5다이멘션 그렇게 쭉 떨어지잖아요. 뭐, 컴퓨터 그래픽으로 했겠죠. 근데 창의력도 진짜 대단한 거 그러니까요. 이런 네, 거를 상상력도 감독이 어떤 분이신가요? 미셸 주춤 하게끔 만드실래요, 주디? 미셸 주실래요? 미셸 씨 두 돈 타셨나요? 중요하죠, 그렇죠?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이 내용 자체가 어떤 사람이 고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주인공들을. 네. 네, 고용을 하게 됨으로써 꿈을 자기를 어떻게 해달라고 요구 사항이 있었죠. 네. 네,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진짜 떠먹여 주시네요. 네? 마티 씨가 떠먹여 주시네요. 뭐를요? 미셸 씨. 아, 네. 네. 어쨌든 네, 제가 사이파이에 대해서 나름 자부심이 뭐 얼마나 있겠어요. 네, 지식이 얼마나 있으면 아, 얼마나 있겠고. 갑자기 겸손한 척을 네. 하세요. 감독은 크리스토퍼 아 맞아요. 크리스토퍼 놀란. 아 놀란 감독이 진짜 사이파이 진짜 잘 찍어요. 그리고 미셸이 다른 얘기, 영화 중에 얘기할 것도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께서 만드신 영화예요. 정말요? 네. 그분 정말 대단하신 네, 대단하신 저기요 분이에요. 미셸 씨. 그리고 심지어 리서치. 심지어 저기요. 배트맨 다크나이트도 아 놀란 형이 아 형인가요? 직접 어, 놀란 아 되게 친하신 거예요? 네 놀란 형이 네, 아, 예. 직접 만드신 영화예요. 아, 그렇게 친하시면 여기 라디오 한번 출연하시나요? 제가 100회 특집 때 한번 공손히 한번 물어는 볼 수는 있어요. 아, 그래요? 근데 그 형이 바빠가지고 영화 이렇게 대작들 찍느라 아 근데 물어보는 거 저희 뭐죠? 네. 올려주시죠. 저 거만하면 뭐죠? 네, 에비던스를 보여야 되니까요. 네, 아, 그 형 네. 바쁜 사람이라 좀 네. 그래서 일단 간략하게 줄거리를 말하자면 코비라는 사람이 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인데 다른 사람들 꿈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정보를 유출해내는 약간 사기꾼 같은 그런 직업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아내가 있어요. 몰이라는 아내가 있고 아이를 두 명이 행복하게 살다가 이제 어떤 이제 영화에서 나오지만 아내랑 같이 꿈속 깊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라는 궁금증에 깊이 들어가 버려요. 근데 자기가 처음으로 그 꿈에 들어가는 거를 찾아냈으니까 어떤 아웃컴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서 궁금증이 들어가는데 이게 너무 깊이 빠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좀 혼란스러움이 있다가 아내를 잃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막 이제 아내 없이 그러다가 계속 네. 그 읽을까요? 아 읽지 않아요. 읽지 않아요. 그러다가 아니, 짜증을 내세요. 아니, 읽지 않아요. 짜증 내세요. 이게 자기의 온 월드로 네. 설명을 하는 그럼요. 거라. 근데 네. 이제 열어보세요. 아, 이거 본인 스크립트를 읽는 거죠? 본인이 그럼요. 핸드폰에 저장해 온 거를. 네.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이 그 구글 아내가... 돌려보아도 이제 중복되는 게 없으리라 믿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아내가 네. 죽다가 아내가 아, 죽어 가다가 아내가 죽으면서 네. 그 콥을 누명을 씌워서 콥이 이제 다른 사람들 쫓기는 그런 상황이 돼. 콥이요? 네. 네. 그 남편이요? 남편. 남편한테 왜 누명을 씌우죠? 어 여기서 영화에서 나오는데 이제 그 스포하실 거예요? 스포인가요? 몰라요. 정확히는 기억 안 나는데 약간은 스포죠. 왜냐 이 부분이 중요하니까 그 사람의 마음에 네. 이거에 있어서 우리 그래서 이제 지난번 액션 화처럼 넘어가죠. 그런데 질문을 할게요. 네. 이 영화가 재밌었던 이유는 미셸에게 일단은 되게 네. 저도 약간 색다르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되게 이렇게 알규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엔딩 같은 부분도 되게 오픈 엔딩이에요.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되게 추측하기로는 아니, 뭐. 엔딩은 다들 영화를 안 보셨어도 엔딩 사람들 얘기하는 거 다 들어보셨을 거라 말씀해도 될 것 같아요. 솔직히 아, 그래요? 팽이가 도느냐가 그쵸? 이게 현실이냐 네. 꿈이냐를 많이 놓고 네. 얘기를 하시잖아요. 스포했다면 죄송한데 이거 어차피 그렇게 내용을 알자면 꿈이냐 현실이냐 말할 수가 없어요. 네, 그게 애매했어요. 네. 그게 이게 맨 처음에 계속 돌아가면은 이제 꿈이잖아요. 계속 돌아가면 꿈이죠. 네. 계속 들어가는 네, 네, 꿈이거든요. 네, 네, 네. 근데 거기 엔딩에서 마지막에 계속 돌아갔어요. 그러다 중간에 네, 멈출 살짝 것 같이. 멈출 것 같이 휘청거렸어요. 그 네. 부분에서 딱 멈췄거든요. 네. 그러니까 진짜 오픈 엔딩인 거예요. 이게 계속 돌아가느냐 아니면 휘청거려서 멈췄냐 네. 이런 게 있는데 이제 그러면 계속 돌아갔으면 이 모든 행복 나중에 그 주인공이 행복하게 돌아가요. 또 더 얘기를 네, 하실 거예요? 네, 그 부분 얘기하죠. 그래서 그게 꿈이냐 아니, 그러니까 꿈이냐 네. 아니면 진짜로 현실 세계에 돌아와서 아이들이랑 행복하게 사냐 이거 있는데 네. 저는 더 큰 반전이라기보다 중요한 요소는 스포를 꼭 하면 안 되는 부분이 그 안 되는 부분이 뭔지 얘기해 주실 거예요? 안 되는 부분이 그 콥과 그 몰의 그 관계 그리고 어떻게 되는 과거 네네. 그게 제일 중요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는 스포하지 않을게요. 네네. 그리고 네 확실히 미셸이 얘기했듯이 그런 요소도 있지만 또 액션도 나름 있어요. 네. 액션도 나름 있고 장르가 어떻게 보면 로맨스도 살짝 힌트 오브 로맨스가 섞이고 그러면서 그 이런 여러 장르가 섞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파이라는 장르를 잘 이끌어 그런 메인 팀에서 벗어나지 않는 맞아요. 그런 요소를 너무나 잘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너무나 잘 이끌어놨어요. 놀란 형이 진짜 그 부분에서 놀란 엄청 탁월해요. 놀란 그 형이 네, 네 아. 엄청 탁월하시더라고요. 그 제가 원래는 그러니까 머리 아픈 거를 보면은 솔직히 약간 금방 지겨워져요. 네. 그런 거에 집중 잘 못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인셉션은 진짜 잘 해놔서 지겹진 않았어요. 정말 네. 지겹지 않았고 한 순간이 재미없었던 전 개인적으로 한 순간이 재미없었던 순간이 없었어요. 맞아요. 약간 같아요. 진짜 스릴러처럼 진짜 네. 한 순간 도 긴장을 놓지 없게 만들었고 스릴러적인 요소도 살짝은 포함돼 있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그 다음에 한 그거를 두 번 봐도 지겹지 않을 정도. 두 번 보셨나요? 오히려 두 번 보면은 더 이해할 정도. 두 번 보셨나요? 네, 두 번. 근데 두 번째는 약간 띄엄띄엄 보긴 했는데 네. 뭐지 더 이해하고 보면 볼수록 더 재밌는 것 같아요. 노래? 네, 한번 듣고 가실 그럴까요? 텐데요. 노래 제목이 무엇인가요? 마티 씨가 해보고 싶으셨나 봐요. 메인 MC를 선내시네요. 그러면 노래 소개를 마티 씨께서 해주세요. 정승환의 바람 듣고 가시겠습니다. 네, 잘 듣고 오셨나요? 네. 그러면 두 번째 사이파이 영화는 누가 소개시켜주시나요? 어, 전가요? 네. 원래 어, 저는 마티 씨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네, 나중에 중간고사 어, 하세요. 어, 혹시 모르죠. 제가 마스터일 아, 수도 아, 있죠. 그럼 봅시다. 우리 두 개씩 준비했잖아요. 그다음에 순서가 어떻게 되나 봅시다. 해 봅시다. 저는 네. AI라는 영화를 갖고 왔습니다. Artificial Intelligence인가요? 네. 많은 분들이 모르실 수도 있어요. 전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럼 포스터는 본 적이 있어요. 근데 되게 명작, 몰라요. 명작이, 이부 때문에 명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감독이 스티븐 스필버그입니다. 그리고 2001년에 개봉했고요. 제가 이 영화를 굉장히 높게 사는 이유는 그때 2001년이었잖아요. 네. 제가 10년 더 넘게 이전에 봤는데 저 질문 있어요. 네? 이 영화도 잔인한가요? 잔인하지 않아요. 잔인하지 않아요. 절대 잔인하지 않아요. 네. 사랑 이야기가 나요. 네. 네. 절대 잔인하지 않고 정말 높이 사는 이유가 네. 아직까지도 기억이 나는 게 그때는 뭐 Artificial Intelligence에 대해서 많이 나올 때가 아니었어요. 네. 그런 얘기도 많이 없었고 네. 근데 요즘에 아티피셜 인텔리전스가 이제 딥에 많이 개발이 되고 있잖아요. 네. 지금 네. 뉴스에서도 이제 의학도 AI가 이제 많이 개입이 돼서 네.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요즘 인트로듀스가 됐죠. 네. 이제 활성화하려고 시키고 있는데 그게 이 2001년에 그거를 이거를 바탕으로 만들었다는 자체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미래를 훨씬 앞서간 그렇죠. 것 같아요. 그러면 줄거리가 그래요? 어떻게 네, 그렇죠. 돼요? 어떤 줄거리? 아니 근데 있어요? 그거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로봇이 인공지능을 가지게 된다. 그거잖아요. 근데 그거랑 결국. 사랑이랑 엮는 게 굉장히 교묘했어요. 그래요? 사랑이랑 엮었어요? 근데 진짜 재밌는 얘기가 제가 스포하지 않는 선에서 알려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네. 감정이 있는 AI 이제 인텔리전스를 만드는 과학자가 있어요. 네. 네. 그 과학자가 이제 막 연구를 하면서 네. 그러면 감정이 있는 네. 로봇을 만들자 네. 해서 모델을 만들었는데 네. 테스트를 할 겸 어떤 한 과학자 집으로 데려갑니다. 네. 근데 그 과학자 아내도 있고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불치병이에요. 그래서 그 개 약이 개발이 될 때까지 얼려놨어요. 이제 그때는 사람을 얼릴 수 요즘에도 사람을 얼리긴 하지만 냉동인간 그래서 얼려놨어요. 개발될 때까지 네. 네. 그래서 아들이 없는 상황인데 네. 이 아이를 데려와요. 감정이 있는 Artificial Intelligence 그 로봇을 네. 네. 데리고 오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좋았어요. 아니 근데 아이는 언프리즈 네. 시켰어요? 아, 그 아이는 얼려져 있는 상태예요. 지금 네. 아직은. 어. 네, 아직은. 네, 그래서 네. 그 로봇만 입양된 상태예요. 네. 그래서 로봇이랑 같이 사는데 정말 아이 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네. 로봇이 아이 폼인 거예요? 아이 폼이에요. 아. 그래서 프로그램 된 게 아이가 가질 수 있는 감정, 아이가 가질 수 있는 사랑, 널리지 그걸 가지고 로봇이 된 건데 그래서 그 집에서 같이 살아요. 네. 그럼 평화롭게 살다가 어느 날 실제로 그 아들이 깨어납니다. 불치병이 나와서 네. 깨어나요. 그래서 그 로봇 아이랑 그냥 나와서 깨어난 건가요? 사람들이 낫게 해줘서 깨어난 건가요? 이제 큐어가 발전이 되고 큐어가 생겨나가지고 네. 그 애를 언프리즈 시켜가지고 언프리즈 시켜서 이제 불치병이 난 네. 거죠. 네. 네. 나서 이제 그 로봇 아이랑 불치병 네. 그 낳은 7째 아이랑 부모님이랑 다 같이 사는데 네. 컨플릭트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거기 그 영화를 보면서 하나의 관점 포인트가 그 로봇 아이랑 실제로 진짜 휴먼 아이랑 네. 어떻게 다른지 그러니까 절대로 카피할 수 없는 무언가 있다라는 메시지를 던져주고요. 네. 그리고 더 이제 진행이 되면서 결국에 그 컨플릭트 일어나는 게 아주 재밌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 안 드릴게요. 네. 나중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아니, 벌써 저는 안 봤는데도 궁금해지고 이 영화 한번 보고 싶은 궁금해. 마음이 네. 드네요. 네. 그 아이를 네. 그 로봇 아이를 버려요. 부모님 스포 아니에요? 아니요. 이건 스포 아니에요. 네. 네 근데요? 버려요. 네. 거기서 버리게 되는 이유도 굉장히 재밌고요. 네. 그 아이가 그 감정이 있잖아요. 사랑의 감정이 있고 네. 어린아이 감정으로 부모님을 그리워해요. 그래서 부모님을 찾으러 다닙니다. 찾으러 가면서 이 부분은 말씀드릴지 안 드릴지 아니요. 그런데 충분히 노력을 한 것 같아요. 그 영화 알아서 찾아보시고요. 네. 제가 느꼈던 부분 알려드릴게요. 네. 그래서 감정을 느끼고 사랑처럼 지어졌지만 100%가 될 수 없다. 관점 포인트. 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시행착오. 그리고 인간이라는 특별하게 지어졌음을 부각시키는 거. 네. 그리고 인간의 사랑, vs 로봇 사랑. 네. 근데 네. 지금까지 저희 영화를 많이 소개해드렸잖아요. 네. 지금까지 중에 제일 궁금한 것 같아요. 진짜 정말 재밌어요. 저도 궁금한 요소가 있는데 전 궁금한 거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은 네, 게 네. 거기서 이제 개발 단계에서 그 네, 아이를 네 맞아요 개발 단계였어요. 아니요 질문이에요 이거. 네 맞았습니다 개발 단계였어요. 아니요, 질문을 묵살시키네요. 아주 잘 들으셨어요. 곤란한 거를 눈치채시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질문하세요. 네 말씀해 네. 주세요. 이거 곤란한 특집 우리 다음에 나갈 건데 미리 이번 특집에 맛보기. 제가 맛보기로 네, 네. 곤란한 질문을 한번 네. 던져보도록 하겠는데 네, 네. 그 수식어 입력하는 거를 네. 보여주나요? 그거는 감정을 어떻게 않고요. 입력을 해요? 이 컴퓨터라는 네. 게 수식어를 입력을 해가지고 명령 같은 거를 내리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감정을 숫자로서 어떻게 표현을 하나요? 숫자로 그 부분은 안 넣지만 어떻게 네. 되냐면 이 아이가 어떻게 프로그램이 됐냐면 네. 사람이 이렇게 행동을 하면 이렇게 반응해야 되고 아~ 사람이 이런 표정을 지으면 이 표정을 읽고 그에 반응을 하는 건데 사람이 표정이 100% 입력되지 않다는 걸 네. 증명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거네요. 그러면 어쨌든 아~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면으로 생각하지는 못하네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나와요. 반사적인 자기가 먼저 할 수는 반사적인 행동만 하다 보면은 자기가 먼저 할 수 있는 행동은 네. 절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계산을 하면서 그 오묘한 걸 다 읽잖아요. 네. 근데 로봇 그렇지 않다는 거? 그냥 보여지는 것만. 근데 만약에 그 네. 데이터가 완벽하더라도 만약에 결국 대응만 하는 프로그램이라면은 그거 말고도 그렇죠. 자기 혼자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이 없다면은 결국 대응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한 네.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제가 정답은 다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네. 어른과 어린아이의 다른 점 있어요. 또 그 생각을 한 번도 생각 못했었네요. 왜냐하면 어른이잖아요. 부모님은 어른이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은 아이들의 관점에 대해서 프로그램이 돼 있기 때문에 부모님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마음을 읽지 못하는 거. 그리고 네. 이렇게 사람이라는 동물은 발전이 있는 동물이잖아요. 근데 로봇은 수식어를 입력하지 않으면 발전을 못하는 거죠. 스스로 학습 능력이라는 그렇죠. 게 네. 있나요? 근데 지금 요새 들어서는 있어요. 근데 그때 그 설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학습이 제가 봤을 땐 없었던 설정상으로는 없었던. 왜냐면은 그때 당시에는 네 개별 단계 있었고 그때 영화 만들 당시 2001년도랑 네. 2001년도에 AI가 할 수 있는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 AI에 대한 의견이랑 지금이 AI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상당히 다를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왜냐면 지금은 심지어 알파고 맞아요. 엄청 혁명적이었죠. 그렇죠. 근데 알파고는 이제 그 학습 능력이 있는 프로그램이죠. 근데 아마 네. 그 당시 2000년도에는 이제 학습 수식어를 입력하기 전에 학습 능력 이건 진짜 고난이도다. 맞아요. 이렇게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몰라. 제 기억력을 짚어 보면 그렇다고 네.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영화는 어쨌든 영화로 만들어졌잖아요. 네.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그래서 이 AI 로봇 아이가 고민을 시작해요. 나는 왜 사랑받지 못하지? 그런 감정을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근데 그 느낌이 로봇이기 때문에 약간 고민하는 게 있어요. 나는 100% 인간이 아닌데 왜 이러지? 왜 이러지? 나 인간처럼 지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주드로우가 방금 나옵니다. 얘기한 게 뭐 네. 거기서 주드로우가 나옵니다. 네. 어렸을 때 주드로우도 몰랐어요. 근데 되게 잘생긴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어렸을 때 알았다. 잘생긴 네. 건데. 주드로우도 이제 같이 동행하면서 만나게 되는 로봇으로 나옵니다. 신기하네요. 재밌겠네요. 네, 재밌어요. 네, 확실히 보고 싶어할 만한 영화네요. 저희 네. 네, 그럼 거기까지요. 그러면 우리 이제 컴퓨티션을 하는 네? 마티 씨는 저요? 어떤 영화를 가져오셨나요? 근데 저는 이미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는 미셸한테 뺏겼었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미셸이 노래를 듣고 가자고 하네요. 아, 진짜 그냥 자연스럽게 해줘요. 아니 저는 이게 자연스럽다고 봐요. 나는 골라서 할 때 얘기할 거예요. 이거 충분히 물 흐르듯이 네. 갔어요. 이게 어떻게 네. 물 흐르나요? 그러면 하는데. 다음 노래는 저희 네. 오히려 입 모양으로 이러는 게 더 부자연스러워요. 자연스럽게 넘어가. 이 팀워크가 안 맞아요. 아니 맞았어요. 저희 다음 노래는 아델의 네. 스카이폴 듣고 가실게요. 네. This is the end. Hold your breath and count to ten. Feel the earth move and then hear my heart burst again. For this is the end. I've drowned and dreamt this moment. So overdue. 제가 소개해드릴 영화는요. 우선 저는 이번에 아 그렇게 몰라요. 이거 경쟁 저는 솔직히 불리하다고 봐요. 제가. 어 왜요? 안 돼요. 왜냐면 제가 그렇게 센 거 들고 오진 않았는데 흥미로운 걸 들고 왔어요. 근데 이 경쟁의 승자를 누가 선택하죠? 제가 선택하나요? 네. 네? 어 제가 선택하나요? 아니요. 근데... 아 제가 제일 궁금한 걸 하면 되잖아요. 아 그럼요. 그럼 제가 이겼네요. 아 그러면 주디가 이겼어요. 근데 마트 아직 안 들어보실까? 네. 저는 이번 영화를 이번 사이파이 특집을 위해서 최근에 나온 아 최근에 나오진 않았죠. 좀 나온 지 아는데 어쨌든 영화에서 영화관에서 네. 지금 상영 중인 더 어라이벌인가? 어라이벌을 네, 그냥 어라이벌을 보고 왔습니다. 하하. 하하. 하하. 하하. 우선 어라이벌이라는 영화 자체는 이제 초반 줄거리를 조금만 설명하자면은 그 외계인이 옵니다. 지구에. 네. 12곳에 떨어집니다. 돌멩이 같은 조각돌 같은 네. 우주선 같은 네. 그런 거를 지구 곳곳에 배치를 시켜요. 네. 그러고선 가만히 있어요. 왜요? 뭘, 아니, 의도가 나중에 있는데 네. 가만히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스토리가 진행이 되는데 이제 그 언어 교육학자인 것 같아요. 교수, 어느 교수를 데리러 와요. 그래서 교수를 데려가서 왜 데려갔나 막 물어보고 이렇게 계기가 있는데 어쨌든 데려가가지고 걔네들이랑 소통하려고 데려간 거예요. 네. 걔네가 막 이상한 네. 막 이런 언어를 써요. 네. 이게 그러니까 언어 교육한 사람이면 이제 뭐 좀 상황을 보고서 네, 어떤 뭐 이런 게 뭐 아픔을 표현하는 건가 뭐 이런 네네. 어쨌든 그렇게 데려가서 이제 펼쳐지는 스토리이긴 한데 흥미로웠던 거는 마지막에 반전이 있어요. 네. 근데 이 반전이 아 이게 상당히 흥미로운 게 아 이건 그냥 얘기해도 되겠다. 걔네들은 언어가 달라요. 언어가 다른 정도가 아니라 언어를 이렇게 저희는 말로 하잖아요. 네. 걔네한테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잉크로 해요. 잉크로 그림으로써 레터로 해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 지금까지 언어 교수가 했던 것들은 모든 다른 인터프리테이션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를 달랐으니까. 쓴다는 거죠. 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다른 그림이에요. 아예 우리는 말로 할 때 다른 식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다른 식이고 이게 입체 형식이에요. 손에서 내뿜는 네. 그걸로 만든 게 언어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언어 교수가 얘기한 소통한 거는 잘못된 소통이라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결국 소통 막 별짓을 다 해가지고 나름 조금은 얻은 소통을 해요. 네. 근데 얘는 개념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틀린 게 아니라 네. 달라요. 네. 얘네가 언어라는 언어도 아니에요. 걔네한테는 네. 그게. 네. 소통하는 방식이 커뮤니케이션 방식이죠. 단지 커뮤니케이션 방식 중에 저 인간이라는 거는 언어를 쓰는 거고 네. 걔네한테 다른 거죠. 그게 소통 방식이죠. 네. 그러니까 이 개념 자체가 워낙 저한테는 저는 그런 공상과학영화를 워낙에 좋아하기 때문에 엄청난 신선한 재밌는 소재인 거예요. 저한테는. 어쨌든 이거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나오는데 워낙 좋은 소재인데다가 저 진짜 착각할 뻔했어요. 마지막에 반전이 워낙 나름 뛰어나가지고 마치 이 영화가 진짜 좋은 영화였다라고 아니 엄청 인류 영화였다라는 네. 착각을 하게끔 만드는 그런 반전인데 그 반전에 저도 사로잡힐 뻔했어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 반전 가기 전까지의 그 뭔가 있거든요. 네. 그게 있어요. 그 영화를 해결해주는 그런 요소가 있는데 그 요소가 상당히 신빙성이 떨어져요. 근데 어라이벌이 진짜로 네. 평이 좋더라고요. 다들 재밌다고 평이 그러던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고 그게 좋을 수밖에 없는 게 반전이 마지막에 나오는 반전이 워낙 다들 못 생각했던 거라 그거에 사로잡혀서 마치 영화가 엄청 네. 위대한 것처럼 착각을 하게 만들어요. 네. 죄송한데 저는 거예요, 진짜? 이 얘기를 들으면서 네. 아 내가 이겼다라고 100% 확신했어요. 왜냐하면 이 영원한 리액션 그리고 중간에 하품할 뻔했어요. 아 제가 원래 하품 잘해요. 집중하면 제가 솔직히 얘기해서 미셸이 다음 할 영화를 저는 하고 싶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어쨌든 어라이벌은 이 흥미로 언어에 대한 다른 그리고 걔네 종족이 이제 나중에 소통을 하고 나서 알려주는데 그 어라이벌에서 네. 이제 걔네가 타임 시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네. 걔네한테 달라요. 우리는 네. 시간에 나름 인간이라는 건 속박이 돼 있잖아요. 네. 근데 그렇지 않. 걔네는 시간을 초월한 존재들이에요. 그렇다고 얘기를 해요. 니네 시간으로 아 이거 스포는 못하는데 어쨌든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나름 흥미로운 소재 영화로서는 볼만해요. 근데 마지막에 반전에 너무 사로잡히지 마세요. 그 영화를 평하는 데 있어서 객관적이어야 하나. 네, 좀 전체적인 영화를 보셨으면 해요. 반전 영화나 저거라서 놀랄 만한 거라서. 근데 어라이벌 영화는 원래 보고 싶었었어요. 네, 가서 보셨어요? 네? 보셨어요? 아니요, 못 봤어요. 네. 어쨌든 제가 이긴 것 같다는 거. 이긴 걸로 합시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박수 쳐드릴까요? 네, 박수. 자, 오, 네. 그다음에, 너무 짜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일단 제 영화를 소개하고 네. 이번에 순서를 바꿔서 네. 하는 걸로. 주디 다음 영화 자신 있으신가요? 전 다음 영화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아, 그럼 기대하겠습니다. 네, 저도 다음 영화 자신 있어요. 제목만 알 수 있을까요? 아니요. 콜. 네, 그러면 저는 다음 영화는 아일랜드예요. 아일랜드가 꽤 오래 전에 나왔죠. 아일랜드 아니에요? 왜 내가 선 거 아일랜드인데? 네, 제가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영화는 인터스텔라예요. 많은 분들이 보셨죠? 네, 보고선 상당히 지루하셨다는 분들도 있어요. 약간은 이게 조금 길게 좀 끊을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제 인생 최고 영화 중 하나였던 것 같아요. 네. 그렇구나. 네. 그래서 별로 감명이 그러니까 제가 원래는 아일랜드를 소개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면 아일랜드 아니죠. 원래는 인터스텔라 하려고 그랬다가 오늘 아일랜드 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나는 다른 걸 준비했었거든요. 인터스텔라 아예 준비를 안 했었거든요. 근데 아일랜드 원래 두 개 뭐 하려고 했었어요? 부산행. 아, 맞. 근데 부산행보다는 이게 더 가깝다. 제가 사이파이를 진짜 모르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첫 번째 영화 뭐였죠? 원래 첫 번째 영화가 인셉션하고 인터스텔라가 맞는데 제가 인셉션을 준비할 수 있었는데 인터스텔라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보셨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보신 거에 비해 제가 잘 설명을 할 자신이 없어서 네 알겠어요. 그래서 말인지. 바꿨던 거였어요. 네, 근데 저는 미셸 덕분에 인터스텔라를 미셸이 한다. 그렇고 제가 아까 전 프리뷰 때 계속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는 미셸이 그걸, 할 영화를 이제 그래서 나는 아일랜드를 마티가 그렇게 좋아하냐? 저 당연히 인터스텔라. 나는 아일랜드. 애초에 어라이벌 고르지도 않았어요. 왜냐면. 네. 근데 어쨌든 인터스텔라 얘기 나왔으니까 얘기 네. 좀만 하고 간략하게 하고 가죠. 네, 뭐. 인터스텔라 뭐 많이들 보셨겠고 네. 특히나 그 이게 놀란 형이 한국인들을 칭찬한 영화예요. 칭찬한 영화예요. 한국인들. 왜냐면은 나는 한국인들이 지적 수준이 이렇게 높은지 몰랐다. 왜요? 정말요? 왜냐면은 이게 이해하려면 좀 나름 소지가 힘든 영화예요. 맞아요. 솔직히 네. 이해 못했어요. 네. 근데 왜 한국인들이 솔직하다. 부분에서 한국이 이게 흥행이 엄청 됐어요. 아 그래서 아, 흥행이 잘 됐다고 지금 우리가 이해했다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이런 고 생각이 많이 필요한 영화를 본 것 자체가 그러니까 관심이 있다는 네. 자체가 네. 뛰어나다고 평가하면 뭐 그냥 립서비스죠. 어떻게 보면은 네. 나쁘게 얘기하면은 네. 그래서 아무 뭐 네. 롤런 오빠 그렇게 안 생각할 수 있죠. 그럼요. 줄거리 좀 얘기해요. 친분 있으세요? 놀란 형이랑 친서시네요. 마치 우리 놀란 형이 실버그 오빠랑 놀란 형이 준비 안다고 안 했는데 오빠가 뭔가 더 친근해 보이네요. 그쵸. 오칭 자체가 네. 그러면 마티가 줄거리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줄거리가 뭐냐면은 이제 지구에 몰라 온 나라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엄청 모래바람이 계속 불게 돼가지고 네. 진짜 심각한 모래바람 때문에 밖에서 이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네. 그래갖고 이제 지구를 떠나야 되는 네. 상황에 다다라가지고 이제 미리 예전에 탐사 보냈던 행성들을 탐험하려고 네. 이제 떠나는 우주 여행 비슷하게끔 하는 가기까지 전에 네. 주인공 딸이 네. 이제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겪어요. 네. 근데 그거는 어떻게 나중에 설명이 되는지 그거는 영화 보시면서 네, 맞아요. 즐기시고요. 이어져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네. 우선 그 이제 막 그런 것도 재밌어요. 나름 흥미로웠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어느 행성 하나 가잖아요. 첫 번에. 네. 그리고 이미 탐사대 전에 갔던 탐사대 중에 한 명이 이미 먼저 왔었는데 네. 거기서는 그래비티 뭐죠? 그래비티가 중력이 달라가지고 찌찌뽕 시간이 죄송해요. 네 시간이 시간이 네 느린 건가요? 네 시간이 이제 시간 개념이 더 이제 달라요. 예를 들어 그 지구 횟수로는 네. 몇 년 전에 탐사대가 몇 년 전에 간 거거든요. 네. 근데 거기 도착했을 때는 그 사람이 불과 몇 시간 전에 도착한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네. 막 그 그래서 시체가 통할 떠 있어요. 때 네. 얼굴이 많이 달라져 있죠. 아 이건 아 그거는 좀 다른 거예요. 어쨌든 네. 네. 어쨌든 네. 그거는 좀 다른 건데 어쨌든 진짜 그게 그 다시 돌아왔을 때고 그거는 현실적으로 네. 가능해요? 그러니까 다른 행성 거기서 몇 시간 이 그 우주 그런 학자들을 뭐라고 얘기하죠? 우주 학자들 하여튼 그런 학자들 네 그런 학자들이 네. 이 영화에 대해서 나름 칭찬을 했어요. 아니 저는 좀 이해가 안 갔던 게 네. 그러면 내가 뭐 약간 약간 이해가 안 갔어요. 그쪽에서 이제 몇 시간 안 된 게 지구에서는 엄청 오래 됐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시간차가 다르다는 거죠. 시간차가 다르다고 아니, 그게 시간차가 돼요? 시간차가 아니라 중력이 그... 세가지고 네. 그래비티 풀이 더 세가지고 이제 시간차가 있다. 시간차가 아니라 시간 계산되는 게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뭐 100년 살면 거기서는 200년 산다는 거잖아요. 그런 소리예요? 지구 시간으로 200년이라 이거죠. 아, 어쨌든 거기서 똑같이 느낀다는 거죠? 네. 거기서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신기하네요. 네, 거기서는 한 시간이 거기 한 시간이나 네. 한 시간이에요. 근데 다 이제 거기서 나와 가지고 지구에서 몇 시간을 소비했느냐 보면은 그 몇 년이라 이거죠. 네. 네. 그리고 또 다른 그런 흥미로운 뉴스도 있고. 뉴스들? 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거기 행성을 갔다 오고 네. 아 이거 스포를 안 하는데 어쨌든 이제 얼마 안 남았을 때 하는데 이제 그 나름 인류의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우주선에 그쵸, 있는 사람들이 네. 그런데 이제 너무 오랫동안 비행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답이 막 벽에 부딪혀요. 난관에 네. 이제 기름도 없고 막 이런 거 해가지고 그 여자 캐스린 누구죠? 앤 헤더웨이. 앤 헤더웨이가 미쳐가지고 네. 우리는 여기를 가야 된다. 네. 왜냐면은 여기에는 내가 사랑하던 사람이 있고 이게 진짜 웃겼어요. 사랑하던 사람이 있고 우주 이 평 뭐 이론을 나름 설명하는데 사랑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요소다 막 이러면서 네. 사랑이 결국 우리를 여기까지 나를 이끌게 만들었고 결국 우리는 가야 된다. 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멍멍이 짓는 소리를 했기 네. 때문에 네. 이 그 발언을 하고 나서 바로 화면이 바뀌거든요. 네. 근데 다른 행성 가요. 네? 그러니까 멍멍이 소리라 이거죠. 어. 그거를 이제 운전사 조종사가 이제 판단을 하는 건데 네. 그냥 딴 행성 간 걸로 바로 나오는 거면 이제 판단을 한 거죠. 저 판단했네요. 미쳤구나 하고 어. 빠른 판단을 하신 거예요. 네. 감사드리네요. 네. 그 부분에서 저는 진짜 웃겼어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엔딩도 나름 진짜 재밌었고 인터스텔라는 사이파이를 하면은 진짜 빼먹을 수 없는 영화예요. 근데 네. 액션 치고받고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은 심지어 제 아시는 분 중에 치고받고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 재미없다고 했어요. 네. 그만큼 지루한 그런 분들이 보시기에는 화려한 액션은 없어요. 네, 화려한 액션은 없어요. 약간, 그래도 나름 액션 있어요. 조금은. 나름? 네, 조금. 근데 약간 비슷한 부류 중에 네. 액션은 없어도 진짜 호불호가 갈렸던 최근에 나온 영화 중에 하나가 있죠. 그 감자캐고 감자 만드는. 아니, 저 그 이게 뭐예요? 하지 마세요. 왜요? 말씀하실 건가요? 저 다음 영화 그거예요. 아, 정말요? 아우, 죄송해요. 그러면 이어서 해주세요. 이어서 소개시켜 주시죠. 네, 아 뭐 당황스럽네요. 네. 네. 갑자기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마무리를 못 지었어요. 그리고 거기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인터스텔라. 삐졌어요. 그래서 말해봐요, 마티. 인터스텔라 마티. 재밌는 요소 중에 하나가 그 타즈라는 그 어떻게 보면 AI예요. 그 네. 로봇도. 그 말은 타즈랑 주인공이랑 같이 대화하면서 타즈가 나름 게임 센스가 있고 막 그런 센스가 있어요. 걔가 그거요? 로봇 다리로 굴러가는 다리. 네, 그 귀엽잖아요. 나는. 맞아요. 말하는 거 재밌고. 맞아. 네, 거기까지고요. 네, 시간상 없다고 빨리 줄이라네요. 어쨌든 마샤는 또 삐졌어. 또 삐졌어. 제가 얼마나 이 사이파이를 학수고대했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냐요. 네, 어쨌든 다음 소개해드릴 네, 그 다음 소개해드릴 영화는 마샤인데요. 이게 마크 월버인가요? 아니면 맷 데이먼인가요? 맷 데이먼이요. 네, 맷 데이먼이요. 네. 맷 데이먼이 이제 그게 보타니스트가 뭐죠? 보타니스트가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채소 식물학자 뭐 이런 비슷한 네. 모르겠어요. 정확히 한국말로 명칭이. 근데 거기서 이제 이 사람이 어디 초반 스토리를 설명하자면은 이제 우주선하고 사람들이 화성에 갔어요. 네. 화성에 갔다가 이제 뭐를 탐사를 하다가 갑자기 예고치 않은 모래바람이 불어가지고 이제 다시 우주선에 타가지고 갔어야 되는데 네. 한 명이 못 가갔어요. 네. 그래서 이제 죽은 줄 알았는데 인공위성을 통해서 보니까 막 화성에서 뭐가 움직여 있어요. 네. 알고 보니까 이제 그 한 명 잃어버린 한 명이었어요. 네. 이제 이 사람이 이제 혼자서 살아나가는 얘기를 얘기하는 건데 마션이라는 거. 그 워낙 이거는 보시면은 더 재밌고요. 근데 호불호가 많이 갈렸어요. 왜냐면 제가 그래요? 보기 전에도 아, 감자 캐는 것만 나와서 재미없다고 하셔서. 그러니까 감자로 사시나요? 보지? 네? 감자로 사는 거예요? 네. 아~ 네. 감자를 이제 감자 밭을 읽어내요. 사람 변을 그 통해서. 그 우주에서. 네. 감자 씨는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없는데. 에이 그런데 다 가져가죠. 비상 뭐 이런 거. 아, 감자 씨가 아니라 감자가 음식으로 간 거예요. 아~ 감자가 싹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알감자처럼. 네, 뭐 그런 식인 것 같아요. 아~ 정확한 그거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요소가 많이 나. 혼자서 살아나가고 저도 재밌었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사이파이 특히나 인터스텔라 이후 나온 영화기 때문에. 그러니까 흥미로운 요소가 뭐예요? 그러면 거기서 이런 점이 흥미로웠다. 과학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실 것 같아요. 재밌고 혼자서 이제 아무 도움도 없이 그런 헤쳐나가는 부분. 네, 헤쳐나가는 요소하고. 제가 그걸 보면서 느꼈던 게, 아, 나는 우주에 떨어져도 죽겠다. 왜냐면 과학을 모르니까. 어, 그러네요. 네, 뭐, 감자를 읽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맞아요. <제가? 웃음> 나도 못했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러면 나중에 그 사람은 구해지나요? 아니면 그건 스포여서 안 되나요? 아, 뭐, 그렇게 큰 스포는 아닌데. 네. 재밌어요, 거기까지 가기가. 이거 구해지냐고 한 것이고요. 아니, 스포죠, 그러면은. 알겠어요. 네. 자, 그러면은 저희 이쯤에서 노래 하나 듣고 마지막으로 우리 사이파이 마스터의 네. 주디 마스터. 영화 듣고 가실게요. 마지막 그 저희 노래 틀어드릴 건 뭘까요? 네, 그 다음 노래는 비욘세의 If I Were a Boy입니다. If I were a boy Even just for a day I'd roll out of bed in the morning And throw on what I wanted and go Music on demand Drink beer with the guys And chase after girls I kick it with who I wanted And I never get confronted for it Cause they stick up for me If I were myself first and make the rules as I go cause I know that she'd be faithful waiting for me to come home to come home if I were And you don't understand. Oh. to love a girl someday. You wish you were a better man. You don't listen to her. You don't care how it hurts until you lose the one you wanted, 'cause you're taking her for granted and everything you have got destroyed. But you're just a boy. Ne. 그 다음 영화는 뭔가요? 네, 마스터즈 제가 돌아왔습니다. 네. 마티 씨가 끝나고 저는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는 영화를 소개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역시나 스티븐 스필버그 오빠. 여기 되게 오빠, 오빠 형 맞네요. 네. 네. 2002년에 개봉된 영화이고요. 네. 여기서는 제가 앞에 설명해드렸던 것처럼 뭐 아티피셜 로봇이 나오진 않아요. 근데 세 명의 여자가 있는데 미래를 예언하고 볼 수 있어서 네. 범행을 잡는 데 사용이 돼요. 네. 그래서 정확한 장소, 범행이 일어나는 장소, 시간, 그리고 누가 저지르는지까지 미리 알아내서 이제 그거를 톰 크루즈가 주연으로 나오는데 그 톰 크루즈 지휘 아래 그런 사람들을 미리 잡음으로써 이제 예방을 하죠.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뭐 살해나 그런 네. 부분이 안 일어나는데 톰 크루즈가 이 일을 하면서 본인이 살해를 저지르는 그 미래 예견을 네. 발견하게 돼요. 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살해를 저지를 거라는데 본인이 이제 그 위에서 상사가 알게 되면 본인이 이제 잡혀가거든요. 아, 미리미리 아예 안 했어도 잡혀가는구나. 네, 안 했어도 본인이 이제 할 거면, 왜냐면 그 사람들은 이 예언이 100% 맞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아.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잡혀서 자기가 이제 그걸 막으려고 네. 하다가 그 위에 상사가 알게 돼요. 네. 그래서 그 예언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을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있는데, 이제 브레인이라고 하죠. 그 네. 브레인을 데리고 같이 도망쳐가요. 아, 네, 도망쳐 가서 자기가 그 현장에 가서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낸 다음에 막으려고 하지만 네. 그게 이제 트랩이었죠. 오히려? 네, 그게 트랩이었어요. 아. 제가 어떻게 트랩이 되는지는 이제 그 부분은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네. 그래서 그거를 범죄를 막기 위해 노력을 하게 되고 계속 쫓기면서 이제 그 예언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계속 이제 보게 하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근데 네. 그 예언하시는 분은 그 두 명이랑 같이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제일 브레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제일 브레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데려감으로써 그 이제 기관은 스톱이 돼요. 그냥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메인 사람만 데리고 톰 크루즈는 계속해서 추리해 나가는데 결국에 살인은 안 저지르게 돼요. 네. 근데 다만 그게 트랩이었기 때문에 살인을 본인이 저지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이제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아, 궁금하다. 벌써 답을 알았지. 사이파이 한두 번 봐보면 영화를 통해 알죠. 확인하시죠. 근데 네. 여기에 반전의 반접이 거듭이 됨으로써 제가 굳이 말씀드려도 스포는 큰 스포는 안 드리겠지만 나 진짜 궁금하네. 그래도 그럼 보세요 영화. 재밌어요. 알겠어요. 재밌어요. 아, 사이파이 한두 번 봐보면 저렇게 얘기했으면 대충은 어떤 건지는 나는 알아요. 나는 주디 정말 오늘 영화 진짜 잘 설명한 것 같아요. 나 정말 궁금해요. 근데 진짜 사이파이는 진짜 별로 관심 없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진짜 많은 청취자분들도 네. 궁금해질 것 같아요. 네. 여기서 뭐 관점 포인트라고 하면 네. 모든 테크놀로지는 완벽할 수 없다라는 것을 결국에는 이 영화를 통해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인간이 만든 건 완벽할 수 없다. 네. 딱 그 말이죠? 싶네요. 네. 아, 그런 테크놀로지는 인간이 만든 거 아니에요? 인간이 만들었지만 이제 이 테크놀로지가 완벽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네. 만든 거는 완벽하지 않다. 네. 인간이 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고 저희 딱 지금 이제 한 3분 정도 더 남았는데 1분간 앞으로 나올 영화 기대되는 사이파이 영화 혹시 있나요? 그거 얘기하기 전에 네. 죄송한데 그 멘션 못했던 영화 중에 아 맞아요. 네, 아이 로봇이라고 기억나시나요? 혹시 윌 스미스 나오는? 아~ 네. 제목을 많이 들어봤는데 아 보신 적은 없어요? 네, 못 봤던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나름 고등학교 때 봤던 영화인데 네. 나름 재밌었어요. 무슨 주관이냐면은 로봇 개체가 하나가 있고 메인 컴퓨터가 있는데 네. 이제 개체 중 하나가 네. 이제 얘가 얘가 이제 막 반기를 들어서 하는 줄 알았는데 네. 그게 아니라 실은 그 메인 컴퓨터가 이제 인간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였고 아, 네. 네, 그런 이제 윌 스미스랑 이제 이 나쁜 로봇 하나랑 이제 풀어 아니요 풀어 나가는 거예요. 이 오히려 메인 컴퓨터를 나쁜 로봇인 줄 알았던 로봇을 네 걔가 잘못돼가지고 에러난 로봇인 줄 알았는데 네. 오히려 얘가 인간들을 인간들을 위한 거죠. 그리고 로봇은 이제 더 이상 인간들한테 관여를 안 받겠다 해가지고 죽일 계획을 가지고 있던 거였어요. 근데 그 로봇은 그럼 어떻게 해요? 뭐요? 그러니까 그 로봇은 인간들을 다 죽여서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최고 통치자가 되겠다 이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네, 뭐 그런 셈이죠. 네. 네, 그렇죠. 뭔가 네. 네, 나름 간단하게 해석하셨네요. 저는 그러면 멘션을 못 해드린 영화를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1999년에 나온 매트릭스. 네. 와우. 매트릭스 근데 이게 시리즈로 나왔죠. 네, 매트릭스 이 너무 재밌었어요. 나름 사이파이. 나름이 아니죠. 액션인데. 완전히 사이파이. 아, 근데 액션 요소가 강하죠. 아 그렇긴 한데 네. 이 매트릭스 키아노 리브스 자체가 네, 아티피셜 네. 인텔리전스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럼 뭐. 네, 그리고 굉장히 유명하죠. 총알 이렇게 빵빵 쏘는데 90도로 뒤로 꺾어져서. 심지어 첫 번째 영화 때문에 후속작을 억지로 만들었어요. 맞아요. 그런데도 그 첫 번째 게 워낙 다 흥행이 됐죠. 네, 너무 매트릭스는 몇 가지 나왔어요 지금? 3이요. 아, 3이 완결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 스토리가 나름 원 뭐 후속작을 보고선 1을 만든 거기 만든 거가 아니라서 그렇죠. 나중에 나름 스토리가 좀 네, 네, 좀 그렇긴 한데 재밌었어요. 네, 첫 번째가 제일 재밌었어요. 아, 다 첫 번째도 재밌었고 다 재밌었어요. 네, 진짜 막 그 한국 영화에서 나오는 뭐 진짜 벽을 타면서 달려가고 네. 뒤로 꺾여지면서 총알을 다 피하고 매트리스는 진짜 모르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네, 매트리스 모르면 간첩. 간첩. 네. 미셸 씨 보셨나요? 아, 저 솔직히 안 봤어요. 간첩. 와, 간첩이네요. 간첩. 예. 네. 그러면 다 소개해 주셨나요? 네. 네. 그럼 저는 사이파이를 모르는데 앞으로 네네. 기대될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패센저스예요. 아. 뭐예요? 누구 나오느냐? 아~ 그래서 누구 네. 나오냐면은 크리스 플랫이랑 네. 제니퍼 로렌스가 나와요. 아. 그래서 이 이야기가 선전 본 것 같아요. 네, 이번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120년 후를 이제 행성은 떠나서 이제 프리즈가 아니라 잠드는 거예요. 120년 동안. 네. 근데 이 사람들이 일찍 깨어난 거예요. 그것도 90년이나 먼저. 네. 근데 이제 90년 먼저 깨어났으면 이 사람들은 그 행성에 도착해서 죽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리고 하는데 그 행성 그 우주선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제 발견한 거예요. 그 두 사람이. 네. 그러면서 풀어나가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저 여기서 나름 살짝 반전은 아니지만 스토리를 조금 이미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식이죠? 우리 한번 그 봐요. 깨어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과연 맞는지 틀린지. 그쵸. 깨어난 이유가 있겠죠. 네. 그 두 사람만. 문제가 네. 있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뭐 그거는 영화를 봐야지 알 것 같고. 네. 네. 저 그래서 이번에는 막 완전 과거 뭐 사이파이부터 시작해서 얼마 전에 나온 사이파이랑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기대는 사이파이까지 그렇죠. 다 네. 소개해드려서 오늘은 알찬 방송이었던 것 같네요. 알차다. 왜 여태까지 알차지 않았나? 아, 알차다. 아, 맞죠. 근데 더 알찬? 네. 네, 재밌었어요. 저는 좀 아쉬움이 남는 제가 학수고 대한 사이파이였는데. 그러면 미셸 씨가 제가 소개시켜드린 영화 보나요? 저는 정말 주지 덕분에 주지? 주디 덕분에 네. 네, 주디 덕분에 진짜 시간 나면 꼭 볼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기대하고 AI가 있겠습니다. AI가 진짜 기대돼요. AI 되게 패센저스는 되게 누구랑 보러 가실 거예요? 패센저스는 아직 안 나왔죠. 언제 나오는지도 몰라요. 근데 누구랑 보러 가실 거예요? 친구랑 보러 가겠죠. 네. 저 근데 이제 끝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네. 노래는 뭐가 있을까요? 그럼 저희 마지막으로 하동균의 나비야 노래 듣고 오늘은 여기서 굿바이 하겠습니다. 굿바이. 안녕. 헤어진 걸 알아 다시 만날 수가 없는 걸 알아 다만 한 번쯤 네가 보고 싶은데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지는데 나비야 나비야 너를 부르던 그 말 날 보며 웃어 시작했던 그날 그리워 그리워 네 얼굴이 그리워 하루만 더 자고 나면 내 눈에 보일까 우리 사랑한 게 맞아 그러다가 그만 끝난 게 맞아 항상 사랑한 기억 떠오를 때면 괜스레 웃다가 결국엔 울잖아 나비야 나비야 너를 부르던 그 말 날 보며 웃어주던 행복했던 그날 그리워 그리워 네 얼굴이 그리워 하루만 더 자고 나면 내 눈에 보일까 나비야 나비야 너를 부르던 그 말 날 보며 웃어주던 행복했던